우리나라의 리 용호 외무상은 15일과 16일 의례 방문에 온 수레긴 처국예를 조조 몽골신임 특명전권대사와 위인이 나탈라 치베사쿤다 조조 잠비아공화국 신임 특명전권대사를 각각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